출판사가 필요한 어떤 늙은 부인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이 좀 특이해요. 전에 입던 작업복 바지를 필히 갖고 오시오. 면접 끝에 정원사로 채용된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낡은 바지는 뭐 때문에 갖고 오라고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늙은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 바지는 무릎을 기웠더구먼. 엉덩이 쪽을 기운 바지를 갖고 온 남자 다섯 명 벌써 퇴짜 놓았다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날의 흔적은 어디인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또 누군가가 알기 마련입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지난주에 조 베어드 법무장관 지명을 철회했죠. 사실 우리 눈에는 그녀의 비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저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페루인 부부를 잠깐 동안 가정부와 운전사로 고용했다는 사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할 경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체면을 깎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새 정부의 인선이 임박했는데요. 무릎을 기웠는지 엉덩이를 기웠는지 작업복 바지를 찬찬히 살펴본 늙은 부인의 지혜 기대해봅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이순재 씨,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의 이수진 씨, 잘 들으셨죠? 영화 산체스 아이들의 테마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청민조니의 플루겔훈 연주였고요. 아, 날씨가 정말 어제부터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해서 오늘 엄청나게 추웠죠? 제가 아침에도 굉장히 춥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런 날씨가 좋습니다. 겨울, 이 매서운 겨울의 바람 이런 것들이 그 정신은 아주 말짱하게 깨어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정신이 깨어있으면 그리고 추운 줄도 잘 모르겠고요. 아, 지금 창틈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그런 책상에 앉아있는 수험생들 여러분들께는 이 말을 조금 얄밉게 해드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후기대를 준비하시고 계신다고요. 동작구 상도 사동의 정현씨,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의 김성균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Fallen, 로렌우드의 노래입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FM 영화음악 정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구동의 김진영씨, 따뜻한 남쪽 나라 부산에서 유학 오셔서 FM 영화음악을 벗삼아 공부하신다고요? 아유, 불우한 사람,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적어주셨네요. 적선하는 셈치고 음악 좀 틀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음악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네요.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의 오버처 서곡입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중에서 오버처 서곡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고요. 1935년 5월 어느 날 오토바이 한 대가 영국 시골길을 달리던 중에 핸들 고장을 일으킵니다. 이 사고로 한 남자가 숨을 거두죠. 로렌스, 피터 오틀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이 죽은 로렌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얘기는 19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은 아랍 민족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는 카이로 사령부에 근무하는 영국 육군 소위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아랍의 정세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랍이 터키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랍 민족 간의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로렌스는 반군의 주의자인 파이잘 왕자 알레키네스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파이잘 진영에 도착한 로렌스는 하리트족의 수장인 알리, 오마 샤리프와 함께 터키군의 요새 아키바를 공략합니다. 지옥같은 행군이 계속됐지만 강인한 의지로 통솔력을 발휘하는 로렌스. 아랍인들은 그를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그만큼 그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거죠. 하지만 터키군에 체포된 로렌스는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로렌스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로렌스는 분열된 아랍을 모으기 위해서 아랍 민족 협의회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부족들 간의 대립으로 이 계획은 무산돼버리죠. 결국 로렌스의 의지는 깨지고 그는 단 한 명의 아랍인만을 데리고 영국으로 되돌아갑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중에 한 곡 더 듣습니다. 메인 타이틀곡 몰스자르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신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70mm의 화면 속에서 아랍의 자연 경관이 가장 아름답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데비드 린 감독의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 영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동 분쟁의 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영국은 적국 독일과 동맹관계인 터키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랍인들이 터키에 대항해서 싸움만 준다면 그 대가로 아랍을 독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오히려 중동 지역에 유대인의 국가 건설을 돕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해서 훗날 중동 전쟁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랍권 분할 협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도가 그려지게 된 아랍권 국가들. 그들에게 강대국은 뿌리 깊은 불신의 대상일 뿐입니다. 모로코에서 쿠웨이트에 이르기까지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 길게 걸쳐져 있는 아랍 국가들. 이렇게 초강대국들이 자신들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정해놓은 국경선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큰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아랍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약고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장식하는 미국과 이라크의 싸움은 2년 전의 걸프전과는 양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비록 겉모양만일지라도 그때는 약소국을 보호한다는 그런 대의 명분이 뚜렷했었는데요. 그런 걸프전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부시와 후세인 이 두 사람 간의 자존심 싸움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새로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도 부시의 강경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요. 마치 영화 바람과 라이언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영화 바람과 라이언의 러브 테마 듣습니다. I Remember,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바람과 라이언의 러브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숀 코넬이, 캔디스 버겐, 존 휴스턴이 주연을 맡은 영화 바람과 라이언은 모로코를 무대로 한 작품입니다. 이곳의 리프족 수장 라이젤리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인 모자를 납치합니다. 이 사건은 쉽게 해결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미국 로스벨트 대통령은 구축 함대를 파견하죠. 이렇게 해서 싸움은 시작됩니다.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무기를 사들이는 아랍 국가들. 이들의 역사는 말 그대로 분쟁의 역사입니다. 1948년 유엔의 승인을 얻은 이스라엘이 정식 국가로 재건되면서 이 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자, 이스라엘의 건국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있었죠. 오토 프레밍거 감독의 엑소더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유럽에 살고 있는 시오니스트들이 엑소더스호를 타고 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항해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지원을 약속했던 영국도 총부리를 겨누고 아랍 국가들도 이들과 싸울 준비를 갖춥니다. 폴 뉴먼이 동족을 이끄는 리더로 출연했었죠. 영화 엑소더스 중에서 듣습니다. 엑소더스 송, 페푼의 노래입니다. 영화 엑소더스 중에서 엑소더스 송, 페푼의 노래였습니다. 엑소더스, 이것은 레온 유리스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글쎄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경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회교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영화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회교도인 아랍 국가들과 시오니즘을 뿌리에 둔 유대인 이스라엘 간의 갈등. 이 종교적인 갈등이 중동 분쟁의 한 원류지요. 이들의 영토 싸움은 글쎄요, 단순한 세력 확장이 아니라 민족과 종교라는 이 이념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양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됐던 지난 48년부터 걸프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중동 지역에서는 정말 수차례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소피 마르소가 주연한 영화 북샤샤, 샤샤를 위하여는 이 전쟁 중에서도 1967년에 발생했던 두 번째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일명 6.1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승리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학 교수인 샤샤, 리처드 베리는 아내 로라, 소피 마르소와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로라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음악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갈릴리에서 키부츠로 여행을 왔습니다. 이곳에서 두 부부는 젊은이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은 이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바로 6.1 전쟁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 사샤는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헤어진 남편을 찾기 위해서 전장을 헤매는 아내 로라. 그녀 역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죠. 자, 영화 북샤샤 중에서 듣습니다. 찬란한 예루살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찬란한 예루살렘, 영화 북샤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었습니다. 샤샤를 위하여, 이 영화를 만든 알렉산더 하케디 감독은요, 이스라엘 출신의 감독이라고 하네요. 그 자신이 직접 6.1 전쟁에 참전했었기 때문인지 영화는 참 사실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탄생시킨 중동지역. 전통도 아주 유구하고요. 건축물도 아름답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또 이곳 사람들도 알려진 바와는 달리 퍽 온순하고 가족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묵은 감정이 개입돼서 그럴까요? 서구 영화, 특히 미국 영화 속에 묘사된 아랍인들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카사블랑카, 모로코, 또 알프레드 히츠콕 감독의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자, The Man Who Knew Too Much, 이런 영화들이 모두 아랍의 도시들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들이죠. 이 영화들을 보면요, 할렘, 뭐 야자수, 두건 달린 옷을 입은 악당, 이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아랍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하인이라든지 뱀 부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자는 배꼽 춤을 추는 무용수, 혹은 뒷골목의 여인, 이런 역할들을 영화 속에서 아랍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항공기와 무기가 등장하는 헐리우드의 전쟁 영화, 역시 대부분 상대편 적국은 중동의 어느 국가입니다. 물론 가상 국가이긴 하지만 그 지역은 모두 아랍권이죠. 테러 집단과 미 해군 소속 특수부대 네이비 실즈의 전투를 그린 영화 네이비 실즈 역시 무대가 중동이고요. 탑건에서의 가상 적기 또한 아랍국의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탑건의 성공으로 곧이어 만들어진 아이언이글 역시 배경이 중동입니다. 이 영화는 설정도 중동인데다가요. 항공기도 모두 요즘 쓰이는 전투기가 그대로 등장해서 그때 이런 평을 받았죠. 걸프전을 미리 예고했다. 자, 영화 아이언이글 중에서 듣습니다. 영화 속에 삽입된 퀸의 노래 원 비전입니다. One Vision, 영화 아이언 이글에 삽입된 퀸의 노래였습니다. 걸프전 이후에 헐리우드에서는 이라크가 새로운 악의 화신으로 부상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적은 소련이었죠. 하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헐리우드는 소련을 대신할 악역을 이라크로 바꾼 것이죠. 데드 포스트 감독의 인간 방패, The Human Shield라든지 또 메나헴 골란 감독의 연출을 맡고 로브로가 주연한 사막의 방패, Desert Shield, 또 미국에 대한 이라크의 테러를 소재로 한 침략자의 비행, Flight of the Intruder, Target USA, 이런 영화들이 모두 걸프전을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이라크 공격 영화들이죠. 최근에 국내 개봉됐던 패트리어트 게임, 영국 왕실의 테러를 감행했던 아일랜드 해방기구 IRA, 이들의 아스트가 중동의 사막에 있습니다. 특수요원들은 아랍 국가의 지원 아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이런 움직임을 미 정보 당국이 군사위성을 통해서 모두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말입니다. 마치 그 암만 애를 써봐도 너희들은 호랑이 앞에 쥐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헐리우드에서는요, 이런 미국 영화 속의 이라크 묘사가 아랍인들에게 반미 감정을 더욱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소리도 들립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한 영화평론가는요, 이런 경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문화의 후예들이 이런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통해서 헐리우드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세계 영화제에 등장하는 아랍권의 영화들은 모두 서구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 반발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영화 속의 걸프전 역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영화 패트리어트 게임 중에서 듣습니다. 그룹 글렌하드가 부르는 해류의 게임입니다. 영화 패트리어트 게임 중에서 해리스 게임, 그룹 글레나드의 노래였습니다. 제게 이번 겨울은 무척 춥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자친구에게 체이는 저에게 이번 겨울 역시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아유, 어쩌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여자친구에게 체이세요. 그런데 그 체인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또 여자친구가 바뀐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제주 있는 분 같은데요. 자, 대전동구 대이동의 김지헌 씨였고요.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24일. 아유, 엽서가 조금 늦게 도착했네요. 어머니와 오라버니 생신입니다. 작지만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저희도 음악 선물 띄워드릴게요. 전북 익산군 어량리의 소라니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7일간의 사랑 중에 삽입된 사랑의 기쁨, 나나무스크리의 노래입니다. 7일간의 사랑 중에서 사랑의 기쁨, 나나무스크리의 노래였습니다. 아, 날씨도 추워지고 내일 후기대 입시도 있고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밤 굉장히 심란하시겠어요. 이 나나무스크리의 목소리, 그 긴 여운 생각하시면서요.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